동화 한국어 버전 정원사 라슨 영국 런던의 시내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영국의 귀족들과 관료들의 여름 별장이 있는 조용하고 아름답고 멋진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들 중 가장 유명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아주 멋진 사람이었죠. 정원사인 라슨은 정원을 아주 멋지게 가꿨어요. 라슨의 끝없는 열정 덕분에 정원의 돌담길과 단단한 돌담 위에는 희귀한 꽃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 튼튼한 나무에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으며 텃밭에는 품질이 정말 뛰어난 채소들로 가득했고 넓은 온실에는 희귀한 식물이 아주 많았어요. 이 별장은 자연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고 주인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름마다 그곳을 방문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별장이야. 이렇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 모든 재산에 우리 가문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재산이 우리에게 주는 명예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님 모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슨 잘 있었나? 올해는 어떤 걸 키웠지? 주인님, 저는 5년 넘게 인도망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도망고는 흙의 상태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방법도 중요한데 저는 망고를 기르기 위해 몇 달 동안 연구를 해봤지만 그만 얘기해도 되네. 그래서 수확은 했는가? 네, 여기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준비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가장 좋은 것들만 담아두었습니다. 라슨, 가서 좀 씻고 오게. 죄송합니다. 프랑스에서 가져온 물을 심으려고 흙을 파내라 그만. 잘라서 자네가 키운 망고가 괜찮은지 한번 보는 게 좋겠네. 라슨, 이것들을 미리 다 잘라놨어야지. 죄송합니다, 부인님. 지금... 빨리 씻고 오게. 주인님 맛은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맛있구나. 주인님, 코너경께서 주인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 안으로 모시게. 이미 들어와 있었다네, 나의 친구. 벌써 왔나? 이렇게 보니 반갑네. 그거 혹시 인도망고 아닌가? 맞습니다. 정말 맛있는 망고네. 먹어본 것 중 최고야. 혹시 인도에 갔다 왔나? 인도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라슨이 이곳에서 손수 기른 인도 망고입니다. 라슨,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을 줄이야. 라슨, 이걸 정원에서 길렀다고? 네, 부인. 말씀 들었듯이 무도 심고, 그리고 또... 라슨, 당장 정원으로 가있게. 어서 빨리! 제가 그래서 영지를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정말 성가시네. 내일 밤 우리 집으로 초대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네. 편하게 있다 가길 바라네. 코너경이 초대했으니 당연히 가야지. 꼭 가겠네. 그리고 망고 좀 가져가도 되겠나? 라슨은 전문가가 확실하네. 이건 라슨 덕분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영지 덕분이지. 그래,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나. 제가 바로 싸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밤, 맥스웰 부부는 코널경의 집으로 갔어요. 그곳엔 호화로운 음식이 가득했고 손님들은 사과와 배도 대접받았어요.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과일이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이 사과와 배가 정말 맛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기르신 겁니까? 정원사가 누구죠? 사실 정원사가 없습니다. 지금 구하고 있죠. 이 과일들은 시장에서 존이라는 사람에게 산 것들입니다. 오늘 이 과일들을 가져왔다고 했죠. 그 성인은 과일을 잘 알고 있군요. 정말 이국적인 맛입니다. 사실 저희는 맥스웰경이 정원에서 가져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맥스웰경은 모욕감을 느꼈어요. 지금 당장 라슨을 불러오도록 해. 어서! 네. 라슨이 정원을 더 잘 가꿔야 해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오늘 코너경의 집에서 정말 질 좋고 맛있는 사과 배를 아주 잔뜩 먹고 돌아왔다.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존이라는 상인을 찾아 어디에서 과일을 가져왔는지 알아보도록 해.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기를 수 있었는지 당장 알아보도록 해. 알겠나? 존말입니까? 시장에 있는 존말씀이십니까? 오늘 아침에 그 사람에게 과일을 팔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으니 사과와 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행사가 주인님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과일들이 우리 정원에서 기른 거라고 했나? 증거 있어? 네, 당연하죠. 오늘 판매한 내 역사입니다. 저는 과일이 더 크고 과즙이 가득할 수 있도록 토양과 거름을 특별하게 섞었는데 이게 아주 특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라슨! 우리가 먼저 맛보게 했었어야지! 저번에 오셨을 때 드렸었습니다. 아, 그때 정말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입니다. 그만해라! 당장 과일을 가져와라! 그걸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게 다 우리 정원에서 키운 거라고 할 거다. 우리 조상님께 물려주신 영지에서 말이야! 정말, 라슨! 이런 거 좀 주의하도록 해야지! 당장 시작해! 라슨, 자네는 정원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잖아. 이건 다 자네 덕분인데 말이야. 이 정원이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만 주인님들은 자네를 칭찬한 적이 전혀 없어. 다 되었네. 다 포장했으니 이제 파란 연꽃을 보러 가야겠어. 파란 연꽃? 그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난 정말 좋거든. 다음 날, 맥스웰 경은 긴급 전가를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왕과 공주가 어떤 중요한 사업 때문에 맥스웰 경을 성으로 불렀다는 내용이었죠. 무슨 일이죠? 해와 공주께서 엘라바마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나를 성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당장 가야죠. 짐 싸는 걸 도울게요. 공주님께 선물로 드릴 만한 게 없을까요? 그치만 선물을 준비할 시간이 있을까요? 공주님께서 희귀한 꽃을 잘 아시니 라슨을 이제 불러와야겠군. 라슨은 희귀한 꽃을 가져오라는 명령에 따라 정원에 있던 푸른 연꽃을 맥스웰 경에게 바쳤어요. 이게 정말 희귀한 것인가? 네, 주인님. 이건 인도와 티베트의 높은 산에서만 자라는 꽃입니다. 그러니 제가... 거기까지! 라슨, 수박 가져왔네. 수박이라고? 네, 왕궁의 요리사가 수박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왕족들께서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정말인가? 요리사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에게 먼저 맛보게 했었어야지. 들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말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왕궁의 정원사가 농사를 망쳐서 제가 도와준 덕분에 왕족들에게 이걸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헷갈리게 하지 마라. 빨리 출발하세요. 다녀오겠네. 마차에 수박을 실어라. 맥스웰 경은 공주에게 꽃을 바쳤고 공주는 정말 기뻐했어요. 공주는 회의실 탁자 한가운데 있는 크리스탈 그릇에 꽃을 놓았어요. 하지만 이를 시기한 어떤 신하가 맥스웰 경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맥스웰 경께서 바친 꽃은 그리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인가? 맥스웰 경, 라슨 때문에 난처해지셨군요. 라슨보다 더 유능한 정원사를 소개해드릴까요? 그 사람으로 바꾸시죠. 맥스웰 경은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자신의 영지로 돌아간 맥스웰 경은 라슨을 부르기로 했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라슨은 맥스웰 부인과 정원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라슨? 이 죽은 나무를 베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길이를 심으면 다양한 새들이 이 정원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로 가득할 것이고 정원도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영원히 여기에 있을 거네. 네가 여기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게나.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걸 꼭 기억해. 이 정원은 우리 가문의 정원이야. 그런데 감히 네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주인님. 너는 여기에 있지 말게. 왕궁에서 자네를 대신한 다른 정원사를 소개해 주었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나가도록 하게, 알겠나? 주인님! 감히 흔한 꽃을 공주님께 바치게 해. 그게 희귀하다고? 난 이제 공주님께 사죄하는 편지를 써야 한단 말이다, 알겠느냐? 하지만 주인님... 두 번 말하지 않겠네. 당장 나가! 그렇게 라스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사랑으로 갖고 온 아름다운 정원과 이별해야 했죠. 그러는 동안 맥스웰 경은 공주에게 사죄하는 편지를 썼어요. 공주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궁에 갔을 때 드린 파란 연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귀한 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도 부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맥스웰 경 올림. 맥스웰 경에게, 당신이 저에게 주신 꽃은 희귀한 꽃이 맞습니다. 인도나 티베트에서는 흔한 꽃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한 꽃입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슨 정원사는 이런 기후에서 어떻게 이 꽃을 키웠을까요? 저는 그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지와 라슨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다 지났으니 내년 여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신이 괜찮다면 말이죠. 잘 지내세요. 플로라 공주로부터. 맥스웰 경은 공주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씨앗을 구해오고 새로운 꽃도 샀죠. 맥스웰 가문의 새로운 정원사가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라슨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어요. 오직 맥스웰 가문의 것들로 가득했죠. 그때 코널경의 집에서 일하게 된 라슨은 코널경의 정원을 열심히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 다시 여름이었어요. 맥스웰 경은 공주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공주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멈춰라! 여기에서 멈춰라! 저 밭에서 새들이 귀리를 먹고 있는 건가? 이건 라슨만이 생각해냈을 테니 여기가 바로 라슨이 있는 곳일 거야. 공주님, 제가 알기로 맥스웰 경의 영지는 여기서 조금 더 가야 합니다. 여기가 분명하네. 여기가 영지가 맞을 거야. 여기가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일 테니까 여기가 라슨이 가꾼 곳이 확실하네. 라슨?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저는 플로라 공주입니다. 공주님? 죄송합니다. 공주님, 좀 씻고 오겠습니다. 일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니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박도 물론 있는 거죠? 네,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한편 마부는 맥스웰 경에게 소식을 전달했어요. 공주가 도착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급히 코넬 경의 영지로 갔어요. 공주님 오셨습니까? 저희 영지는 여기가 아니라 언덕 쪽에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라스는 여기에 있는데요? 맥스웰 경이 자신에게 흔한 꽃을 주었다고 한 이후 라슨이 그곳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된 플로라 공주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이기적인 맥스웰 가문이 열정적으로 정원을 가꾼 재능이 충만한 라슨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슨, 당신은 재능있고 열정적인 훌륭한 정원사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당신을 위한 정원과 저택을 드릴 테니 당신이 기르고 싶은 것들을 길러보십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왕실에서 당신을 위해 비용을 전부 지원하겠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하죠. 라슨의 파라다이스. 이제 온 나라에 정원을 알리도록 하세요. 드디어 라슨은 자신의 가치와 재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